볼만해. 난 보라듯이 너무라도 뻔뻔히 네 몸속에 파고드는 엘레지. 이상한 정신에 술렁이는 천지. 오늘 여기 무법지. 난 불을 질러 심장을 태워 널 미치게 하고 싶어. 이 아침 yeah we feel like this 모두 다 같이 손 맞은 것처럼 뱅뱅뱅